생각해봐. 오늘의 모든 순간 눈부신 기적처럼 꿈꾸는 마음속에 날아오를 준비해. 기구리 숲의 리듬 우리 모두 함께해. 개구리 숲의 리듬 우리 모두 함께. 이 산에 이 나는 모험의 길, 이 산에 이 나는 소리 높여 외쳐봐. 모두 함께 소리쳐.